눈을 눌러 덮으려 해봐도 꺼지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. 열일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온기 속 뭐를 감추고 있었니. 내 안에 내가 많아 온 밤이 소란한데 혹시 내 말을 들었니. 이제 타이밍이야 눈뜰 새벽이야 불티를 깨워 지금 가장